가진 게 꿈밖에 없었네. 눈 뜨면 뿌연 아침밤 밤새 춤을 추며 노래해 그 끝이 어떤 아픔들 에이, 우린 호기롭게 shout 던져봐 세상과 첫 sound Don't wanna die But so much pain Too much cry 소무뎌지는 color Oh, oh, oh. We were only seven But we have you all night 이 고백을 몇번 뒤에 이렇게 못 잡은 손끝에 부정적인 시선에 맞서 우리는 했고 나쁜 기억도 많은 시련도 다 호기롭게 우리 막아냈지 블랙풀 내 생각에 아직 꿈속인 건 아닐까 길었던 겨울 끝에 온 게 진짜 봄일까 모두 비웃던 한때 부끄럽던 이름 이건 새로 된 증명 블랙풀 We were only seven Yeah, we are not seven with you.